시원한 바람 부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 바라보며 너를 그렸나 어쩔 수 없는 난 바보 저를 바뀌어도 변하지 않나 내 옆엔 초라한 빛